만수대 운동이 높이 모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태양절의 점에서 조조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진선관계 일꾼들이 6일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